마지막 태양이라면 뜨거운 이야기라 전하지 말아주고 마지막 태양이 사라지면 내 마음은 어둠 속에 잎새처럼 시들어가리니 마지막 태양이라면 황홀한 낙엽에 보인다 내리지 마라 주오 마지막 태양이 서